경례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원수님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째 즈음에서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에서 15일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편지는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의 82호 성상은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영도 고미한 동망으로 주체혁명엽을 빛나는 승리로 용도하신 걸출한 수령, 애국애족 애민의 뜻과 열로 온 넋을 불태우시며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영광을 상상봉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의 성스러운 한생이었다고 하면서 그이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엽은 우리 민족이 나온 또 한 분의 천출비인이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을 높이 모시어 승승장구의 일로를 걸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시대에 가장 위대하시고 출중하신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민족의 용수로 높이 모신 것은 온 겨레의 무상의 영광이고 최대의 행운이라고 하면서 편지는 위대한 김일성 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고귀한 동일애국 유산이 있고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용도가 있기에 민족의 수건인 조국 통일은 반드시 이룩될 것이며 온 겨레가 통일강국에서 만복을 누릴 역사의 그날은 밝아오고야 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